만수대 온덕의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에 27일 평양에 도착한 러시아 국가회의 로저 친선 의원단 단장인 까즈베크 따이사예브 러시아 연방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및 독립국가협동체 나라 정당연합 대표단이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